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희가 지난 두 주 동안은 빌립보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유대 본토가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속국이 된 후 로마는 줄곧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세금 중에는 인두세도 포함되었는데 기원전 6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식민지 세금 문제는 애국심이 강하고 또 민족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종속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아주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세금을 일종의 굴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보면 이 특정한 문제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당시 존경받던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 선생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말았소.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의 유력한 리더였던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에 대항해서 반란을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독립운동을 일으킨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반란은 로마에 의해 곧 진압이 되었으나 이 유다의 저항정신 또 무장투쟁정신이 우리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이 열심 당원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아주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예수를 배반한 가롯인 유다가 바로 이 열심 당원이었고 또 예수 대신에 풀려나게 된 바라바도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로마 제국에 대항한 결과로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 15절 이하를 다시 보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첨예한 대립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를 트집을 잡아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까 고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긴 회의를 거친 끝에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 프레임입니다. 다시 말해 지나가던 바리새인 하나가 궁금한 질문을 예수께 던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답을 하던 간에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프레임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 질문을 들고 왔음을 우리는 16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구분 짓는 것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불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에 존재했던 유대교의 이 경건주의를 주장하던 분파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그레코 로마 문화, 곧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융합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고유 문화와 신앙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이 우리가 오경이라고 부르는 토라, 율법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데 아주 철저함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켰는지는 그들이 준칙으로 지켰던 약 600여 개의 조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세한 세부사항들이 기본 규칙에 덧붙어서 복잡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규칙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들로 여겨졌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아주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을 파견해 예수의 활동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그들과 예수와의 입장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약 40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와 제자들이 그것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건물 자체가 성스러움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가 자신들의 규칙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 역시 토라, 즉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인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그들의 꽉 막힌 생각과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전 인류,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계획이 유대의 역사 안에서 성전과 율법으로 표현되었던 것인데 그들은 그 표현의 방법에만 집중한 나머지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 물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질을 잃은 형식만이 남아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뿐인 형식은 그것을 지키는 것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경건함을 지키려는 태도에는 우리가 분명 배울 점들이 있지만 종교의 형식은 본질을 드러내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 형식이 본질을 흐리거나 잘못된 경건으로 종교인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편협한 태도에서 예수를 본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또 자신들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 예수가 달갑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대화가 있고 난 뒤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모의를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의의 결과로 바로 오늘 우리가 본 22장의 이 말씀, 이 질문이 프레임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이 헤롯 당은 친로마파인 헤롯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헤롯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권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헬레니즘 문화를 이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본질적으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두 집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이 두 그룹이 예수를 프레임에 가두어 제거하려는 이 일에 힘을 합하기로 모의를 하고 같이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교묘하게 만들어진 질문입니다. 만약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대답을 한다면 예수는 곧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국가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유대인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다 당연히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는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던 독립운동 세력에게 큰 반발을 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신뢰성에 큰 금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자리에 와 있던 친로마파인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로마에 고발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황제에게 모반을 꾀한다는 죄목으로 잡혀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스라고 대답해도 노라고 대답해도 살아갈 방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은 질문을 들고 온 그들마저도 탄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예수께서 하신 이 대답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던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장부를 두 개를 만들고 회계를 이중으로 해서 하나님의 것과 황제의 것을 이렇게 구분하라는 말일까요? 예수의 이 대답은 종종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해석의 방법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한 것, 즉 성과 속을 구분하고 교회와 세상을 대척점에 두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속에 속한 것들이니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전자악기, 베이스 기타나 일렉트릭 기타, 드럼이 교회 음악에 사용된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처음 이런 악기들이 교회 음악에 사용되기 시작할 때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과 속을 구분했던 사람들이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를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음악을 하는 아주 실력 있는 풀밴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아주 영향력 있는 찬양 인도자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찬양 사역과 또한 음악 사역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 이분법적인 틀에 갇혀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은총은 이미 온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건이라는 이름과 신앙의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열린 사랑을 우리가 좋아하고 익숙한 것에만 가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성서 번역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예를 잘 안 드는 편인데 오늘은 두 개나 예를 듭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이 가톨릭 교회 부패와 편협함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이 가톨릭 사제였던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당시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그 건축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로마 가톨릭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것을 아주 많이 판매했습니다. 예, 아주 남발을 했습니다. 이에 항의해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에 그 정문에 반박문을 붙였고 이 사건은 종교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사용된 성서는 라틴어 성서였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를 악용해서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의 목회적 필요에 따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인의 생각을 거짓말로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면서 누구나 성서를 읽을 수 있게 되어 독일 기독교인들이 성직자들의 잘못된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성서를 읽고 그들의 이성으로 성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서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라틴어와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당시 라틴어는 지식인들의 언어이고 지배층의 언어였습니다. 동시에 라틴어는, 그러니까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라틴어는 성스러운 언어로 이해되었습니다. 반면에 루터는 독일의 일반 서민들이 쓰고 있던 언어, 말하자면 라틴어에 비해 천박하고 속된 언어라고 여겨지던 그런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루터가 남긴 글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써 있습니다. 나는 시장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말하기 위해 노력한다. 성경뿐만 아니라 독일어로 된 찬송가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주호 집사님? 예. 성경과 이 교회 음악을 일상화된 언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루터가 이분법적인 이 성과 속의 프레임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대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의 이 성과 속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벗어나 이 말의 의미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졸리시더라도 정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동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당시에 유대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어떠한 문양도 새겨져 있지 않은 동전과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동전이 있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헤롯 왕 시대에 사용하던 그 동전은 유대 동전의 전통을 따라 10계명 제2계명이 어긋나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동전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로마의 동전은 신들의 얼굴과 이름을 새기거나 시저 황제 이후에는 절대 권력자인 이 황제의 얼굴과 이름을 새겨넣은 동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꺼내든 이 동전, 이것이 중요합니다. 꺼내든 동전은 황제의 신적인 권력을 찬양하는 글귀와 함께 황제의 얼굴이나 흉상이 새겨져 있던 동전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세금으로 바치던 동전은 로마의 동전인 이 데나리온이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치는 세금은 이방 황제의 신적인 권력을 찬양하는 그런 로마의 동전이 아닌 우리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유대의 동전, 아무것도 형상이 없는 그런 유대의 동전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이 직접 자신의 주머니에서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꺼내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의제의 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으로 다른 적을 치게 만드는 전술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반로마파로 몰아세워 그 프레임에 빠뜨려서 로마로 하여금 예수를 제거하게 만들려는 그런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권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협력자임을 고백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폭로를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세금의 문제와 동전의 문제만이 아닌 정말 중요한 주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이 담은 진짜 의미는 과연 이 세상에 황제의 것이라 부를 만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창조자, 통치자이시며 사랑으로 온 세계를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온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소유권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을 통한 지배권과 황제의 권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제국의 권력욕은 이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지배와 영원한 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서 숭배하고 그들의 힘과 권력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과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유사 이래 인간의 욕망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신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국은 바로 그러한 욕망의 집결체이자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옥죄고 억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통치의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워버립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황제의 것이 무엇인가? 황제의 것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제국의 통치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있는 이 권력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롭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권력들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과연 그 점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로마 제국에 협력할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를 붙잡고자 하는가? 예수께서는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권력을 갖는 실체를 갖는 국가의 형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실현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생명을 얻고 그것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풍성하게 이루는 일, 평화를 이룩하는 일, 억눌린 자를 해방하는 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물을 겁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분법적인 흑백의 논리로 편을 가르고 배제하는 이 일에 우리의 신경을 쏟게 만듭니다. 본질이 사라진 형식만이 남은 경건을 추구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 대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법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의 원리에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자유함과 해방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해방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이루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억압과 착취와 배제와 폭력이 아닌 관용과 이해와 사랑과 평화를 우리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서 우리 안에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게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서로를 위해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하며 새롭게 추구하는 계획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